드러내요. 당신은 끝내주네요. 웃지 말아요. 자꾸 보내요. 설레게 빨리 보지 말아요. 흔들흔들해 마음이 흔들해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 당신은 대박이에요. 너무 좋아요. 부끄러워요. 너무 부끄러워요. 난 몰라요. 당신만을 당신만을 기다려요. 부기 부기 부기맨 나를 사랑한다 해요. 이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나는 기다려요. 부기 부기 부기맨 부기 부기 부기맨